정말 사랑했다고 헤어질 사랑인 줄 예감했지만 가슴이 미어져요. 강지에 매에 달려 느끼네 바람에 서러움처럼 마시다마 커피잔에 눈물만 가득 고여요 돌아와 가슴이 시려워요 산산이 부서져 물거품 돼 파도에 넘쳐요 돌아와요 사랑해요 강지에 매달려 느끼네 바람에 서러움처럼 마시다마 눈물만 가득 고여요 돌아와